작살은 믿어버려. 한숨에 작살을 내. 짐승은 발톱을 깔아야 해. 일격의 신통을 치라. 립발로 목 떨면 무어. 푸짐한 저녁식탁. 피비린내 나는 축제. 난장판처럼. 그래 난 학살의 태다. 세상에 평화 타락한 너의 영혼을 침송할 테다라는 말을 신봉을 테다. 서서 탄 편에 설 테다. 끊임없이 충돌할 테다. 파괴를 할 테다. 그 이름마여 에드워드 허인. 악의 힘이나